조선에서 부사마감 곤제품들의 다양화에서 성과를 이룩해가고 있습니다. 부사는 화산 분출 시 용암이 흘러나와 식어서 굳어진 화산재로서 이것을 이용한 마감 곤제는 21세기 새로운 만능 곤제, 록색 곤제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리용 전망은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. 현재 216사단에서 여러 가지 부사 마감 곤제품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차원으로 질 좋게 만들어 삼지연군 꾸리기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.